애기야 부를 때 빨리 나와. Hey! 마스카라 5분 립스틱 5분 지웠다 발랐다 여우둔갑 그만하고 우리 애기 웃는 얼굴 너무 예뻐 보고 싶다 빨리 내가 기다리잖아 야 뭐하니 그냥 나와 빨간 구두 한 번 파란 구두 한 번 거울은 답답해 야단법석 뚝 그만하고 우리 애기 자신있게 거울 한 번 무시해봐 바로 나와도 너무 예뻐 보고 싶다 빨리 내가 기다리잖아 우리 애기 자신있게 거울 한번 무시해봐 내 맘속에 바로 나와도 너무 예뻐 보고 싶다 빨리 내가 기다리잖아 보고 싶다 빨리 내가 기다리잖아